빨리 갑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요,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이 청교도들,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통과 박해와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좋은 귀한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쓴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섭리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차 때문에 사실 이 초저녁이 너무 힘들거든요. 막 헤매는데 그래도 그 책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 시대, 그 고난의 시대, 그 죽음의 시대,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는가? 뭐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세 가지로 말했는데요.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미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9장 12절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왜요? 하나님이 빼앗는데 그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에 있었죠?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실수나 무지나 지혜 없음이나 무능력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요, 어떤 고난은 그냥 왜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욥이 사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그 일이 어떤 내막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지만 사실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따질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렇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락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32장에서 주 여호와여, 주의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 할 수 없는 일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맨 앞에 뭐라 그래요? 그게 슬픈 일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처음에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레미야가 땅 하나를 사잖아요. 그렇죠? 바룩의 땅 하나를 사요. 예루살렘의 땅 하나를 사는데 그 예루살렘의 땅을 살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식민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사면 사자마자 그냥 뺏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사요. 왜 사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 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는 것은 지금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든 땅을 빼앗기지만 너는 그 땅 사라.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땅 다시 회복해 줄 거다. 70년 후에 비록 내일은 아니지만 7일 후는 아니지만 70년 후에 그 땅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너가 그 땅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일 전쟁이 날 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저는 그런 권위가 없네요. 아무튼 무슨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우리 고향동에 어디 땅 좋은 거 있으니까 땅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땅 사시겠습니까? 그죠? 미친 소리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슬픈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건 예레미야는 뭐예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금 상식적인 그 생각으로는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어떻게요? 전능하심으로.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근데 어느 맥락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맥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좋아하면 조금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너가 잘했다. 그런데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청년 관원이 근심하면서 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뭐라,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놀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부자인데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자기 같은 도대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그 사람이 관원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어떤 그 힘, 내게 있는 어떤 지식, 내게 있는 경험, 내게 있는 어떤 그 배경, 뒷배를 봐주는 뭐 이런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정, 그렇죠. 아유, 우리 형종이 형이 잘하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주 편하게, 그리고 뭐 늘 신앙을 고백하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수태케 하셨다.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되는 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언제나 미치는 능력. 언제나라는 건 뭘까요? 아, 언제나 미치는 능력,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 제가 이 순서 좀 바꿀게요.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하다 그러세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다. 그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걸 편재라고 그래요. 편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요? 예배당에서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요? 하늘로 올라가도, 땅으로 꺼져도, 저 깊은 바닷속에 빠져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도 계시고요. 내가 혹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음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실 가까이 계세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어둠 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내가 질병으로 아파가지고 진짜 언제 이것이 나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우리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믿음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 그 자리에 계신다.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 자리에 계신다.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또 큰 고난들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서나,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나 미치는 능력. 하나님의 언제나 미치는 능력. 언제나는 건 뭐예요? 시간과 관련된 거죠. 어디서나는 장소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창조,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지금이 현재고 그리고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제약이 없이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어제면 어제고 지금이면 지금이고 내일이면 내일이지 하나님은 근데 현재 과거 미래가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한하다,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약을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만드신 만물과 택하신 그 백성을 지키시고 다스린다. 그것이 언제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시간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내게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직면한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8시, 뭐 지금 이것이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때. 뭐 결혼할 때가 있고 뭐 일할 때가 있고 또 뭐 잠잘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또 공부할 때가 있고 뭐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난단 말이죠. 그 때. 근데 그 때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때 그 언제나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참 제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제 피부로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어떤 청교도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먼저 잃었대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살 때가 이제 16세기, 17세기인데 그때는 그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도 죽기도 하고 뭐 패스트 같은 이런 질병, 전 지구적인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래서 평균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뭐 100세 시대가 아니고요. 뭐 50세 이상 뭐 살면은 잘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잃었어요. 또 그래도 그분은 또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하고 나서도 또 그 부인과 그 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쓴 책이 뭐냐면 섭리의 신비예요. 섭리의 신비.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다스린다. 그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와 그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그러면서 섭리에 대해서 써내려가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거는 감동이 되면서도 어떤 거는 이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렇게 뭐랄까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려면 정말 신앙의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받았는데 아무튼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러한 고난과 또 역경의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한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그 아까 26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26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 그 손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예, 우리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느헤미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는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구가 지금 막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믿으세요? 돌고 있는 거? 그죠? 믿으시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 잘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뭘 못 믿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뭐가 맞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뭐 초등학생도 아는 이 사실을, 이 자연현상을 과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그리고 지구가 매일 이렇게 돌아요. 그쵸? 근데 그게 자연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지구가 왜 돌아요? 무슨 힘이 그걸 돌게 하나요? 왜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 현상들, 그 자연 현상들은 말 그대로 자연, 스스로 있는, 스스로 말미암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하늘과 별과 달, 모든 천체가 누구에 의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 모든 천체와 모든 만물이 그 특성을 따라 움직이도록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섭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순간 그 섭리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지구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냥. 그 우리 그 지난번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영월에 우리 천문대 갔잖아요. 3월에. 그때 그 양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지구의 크기가 그리고 지구의 위치가 만약에 지구가 지금 모습, 지금 크기보다 조금만 더 크든지 조금만 더 작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요.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정도에 떨어져 있고 또 그 지구의 크기도 가장 적합한 크기로 있대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커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작아졌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니, 자꾸 죽는다는 말에서 죄송한데 이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겠죠. 다 죽어요. 이게 조금 멀어졌다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요. 근데 절묘하게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아, 그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 느헤미야 9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신비를 실감하면서 그것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그게 기적이 아닌 게 된 거죠. 사실 기적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그 후반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36절부터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이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와 같은 또 이보다 더 극심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지금 아주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도를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쉽게 아멘이 될까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겠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상식적으로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그 로마의 카타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로마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요. 도대체 이런 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걸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걸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이나 할까? 그러한 삶에 대해서 죽으면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것도 한 세대를.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러한 삶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서 그러려니 그렇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실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까지 말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한 내가 지금 찾아온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은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신앙과 고백을 들어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호응은 되는데 그게 내 문제라면 내 삶의 현실이라면 과연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여정 속에 숱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한다면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나고 자라고 또 숨기시고 또 거두시고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참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참새 한두 마리가 하나님 한두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이 우리의 머리털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6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래요.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연이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풀어서 말합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여러분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원하진 않잖아요. 질병을, 가난을, 흉년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섭리의 교리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거기 그 27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또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좋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장래일이라도 심지어 어떠한 영적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확신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20대, 30대 신학교를 다니며 배울 때 이 말씀을 배우고 느끼는 거랑 이제 50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느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성도들께서도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청교도들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자기의 인생에서 세어보라 그럽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라 그럽니다. 저는 청교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로나 어떤 그냥 지식의 어떤 진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아니 자녀가 조금 자랄 때, 아니 또 자녀가 조금 더 커서 이제는 말을 안 듣고 자기 길을 갈 때, 뭐 여러 가지, 뭐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사업이 잘 될 때,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 당할 때, 또 심지어는 망하기라도 할 때, 이런 과정들. 저로서는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다른, 그러나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래요. 우리가 그걸 좀 실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사시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이야기는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우리 모인 그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만큼 다양하고 다채로운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걸 다 모아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은 얼마나 크고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이 믿음의 부요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요 언제 깨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완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답니다. 무한하다 그래요. 전능하시다 그럽니다.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의 일까지 모두 아신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하는 거예요. 오늘 그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사단도 그의 권세 아래 있는 귀신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35절 말씀에 그러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간구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언제서나 어디서나 일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벅찬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그 섭리의 손길을 찾고 또 그것을 헤아려 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